Untouchable. Coming at you once again. Girl, please come back to me. Please come back to me. Please come back to me. Girl, I can't breathe. I guess my every day suffers because of you. I can't sleep. I can't live. Every day suffers because of you. 한층 너를 향한 내 맘은 숨이 가빠지게 뜨거워. 허나 나를 향한 네 맘은 숨이 멎어지게 차가워. 난 너의 사랑을 메말라 건주 깨져버린 내 맘의 유비란 슬픈은 눈물 지쳐가며 흘리죠. 햇살 같은 미소에 벗어나기 힘들고 비비는 예고 없이 아픔을 퍼부은 소나기. 아직 뜨거운 내 가슴에 넌 살아 숨쉬고 있어. 널 향해 내 심장은 밤새도록 계속 뛰고 있어. 그대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어요. 그대 때문에 웃을 수가 있어요. 참 이상하게 웃어도 눈물이 흘러요. 그대는 아직 내 가슴에 살아요. 그대 가슴에 내가 있나요. 나 사는 동안 때문에 숨쉬고 난 너 때문에 웃는 사람. 난 너 때문에 아프고 난 너 때문에 우는 사람. 난 너 때문에 아프고 난 너 때문에 우는 사람. I can't breathe. I can't smile. Every day suffers because of you. I can't sleep. I can't live. Every day suffers because of you.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시리고 아픈 이별들은 또 돌고 도는 계절처럼 또다시 내게로 밀려왔어. 따스한 봄날처럼 아름다웠었던 기억. 무덥던 지난날의 여름처럼 뜨겁던 우리는 없어.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사랑은 죽어갔고 오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은 결국 내게로 찾아왔어. 사람은 차가운 사랑을 할 운명인걸. 사랑을 나는 못 믿어 이젠. 그대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어요. 그대 때문에 웃을 수가 있어요. 참 이상하게 웃어도 눈물이 흘러요. 그대는 아직 내 가슴에 살아요. 그대 가슴에 내가 있나요. 나 사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그대를 잊지 못해요. 너 때문에 웃는 사람. 난 너 때문에 숨쉬고 난 너 때문에 웃는 사람. 난 너 때문에 아프고 난 너 때문에 우는 사람. 난 너 때문에 아프고 난 너 때문에 우는 사람.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. 배로 갚을게.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할 텐데. 아직도 그댈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대 흔적은 지워지질 않아요. 우리의 소중한 추억만 사랑해요. 아직도 그댈 기다리고 있어요.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. 참 이상하죠. 지금이라도 웃어도 눈물만 흘러요. Please come back to me. Please come back to me. Please come back to me. Girl.